조금만 더 들려가네 멘탈은 가끔 ever got down 안 되고 싶어 포근한 이메일 쓰고 싶어 널 위한 시 그냥 슬퍼 눈에 흘러비 되고 싶어 보다 좋니 난 되고 싶어 포근한 이메일 쓰고 싶어 널 위한 시 그냥 슬퍼 눈에 흘러비 되고 싶어 I wanna be more solid solid solid 보다 포근 solid solid solid wanna be more solid yeah